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나는야 장군님의 병사라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날의 병사를 보라. 계속하여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 사단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최고 사령관기 얼렷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